어제 한국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가서 불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매웠어요. 어떤 음식이에요? 닭고기를 양념해서 구워 먹는 음식인데 얼마나 매운지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는데 한국 친구는 물도 마시지 않고 잘 먹었어요.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음식 중에도 짜고 매운 게 많아요.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